어렸을 때 호기심 많고 덜렁댄 I'm 25 여전히 지칠 맞은 날 툭하면 눈물이 나던 그때와는 조금은 달라졌어 세상도 많이 변해버렸네 난 또 작아지려 해 어쩔 땐 난 커버리기 싫은데 꾸밈 없던 날처럼 내 얘길 하고 싶은데 어려워 I wanna take a look around and every time I try to fly high 꿈을 꾸던 모든 게 선명하게 I wanna take a ride